꼭 실천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실천을 꼭 해야 돼요. 네. 이상하게 생긴 귀걸이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귀걸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딸기 장수에요. 귀걸이 너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실천하세요. 실천을. 꼭 가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그럼 10분, 10분, 10분씩. 가령 세상 모든 철학이 제일 어려운 책이다. 그럼 맨 왼쪽에 놓고. 중간에다가 좀 쉬운 거 놓고. 맨 오른쪽에 뭐 공중물의 소설이라도 하나 놓고. 그죠? 이게 곧바로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팍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워밍업을, 머리를. 글자를 눈에다 들어오게 해서. 슬슬 이제 머리에다 예고편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워밍업을 시켜야 되니까. 자, 이제 공부할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눈이 갑자기 감기면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갖고 세상은 모든 철학 이렇게 읽으면 잠아버리지. 나는 이게 쉬운 책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여기다 놓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쯤에 있어요. 강의 준비해야지 이게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그리고 갑자기 막 읽으면 과거 발음과 표의 권위에 대한 과거 수그러진 성경화터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맨 오른쪽에다 그냥 이렇게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거 찌질한 것들 이런 거 하시겠어요? 맨 오른쪽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 글자 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개몽생활 식민지 동양문학 34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권위가 포괄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위가 포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적인 질서라든가 지적인 권위라든가 정치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워야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를테면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믿을 건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이론론적인 생각을 믿을 건 돈밖에 없다.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그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몇 억씩 대출해가지고 증권 투자하다가 자살하잖아요. 반쪽 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니까 대출 받아서 증권 투자를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자살하려다 했던 미수에 그친 양반도 있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60이 넘도록 살도록 60 넘게 살도록 자기의 확고한 인생관을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가 된 거예요. 구제금융 사태가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심정 속에 파고든 게 강한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어, 나도 노숙자가 될 수 있겠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 탐욕 때문이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증권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인들도 이제 하느님 믿고 살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하느님 그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 질서를 사람들이. 그럴 때 등장한 게 과학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 확실한 것. 그렇죠? 과학 중심주의, 뉴턴, 그 다음에 로크,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확실한 기초를 마련해가는 단계에 지금 놓여있는데 이 시기가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몽사상 그 부분 과학의 발음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과학의 두드러진 승리와 더불어 유럽은 새로운 신앙 즉 이성에 대한 신앙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성에 대한 신앙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의 발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에 대한 과학의 두드러진 승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계몽사상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과학주의, 반종교주의, 이성 중심주의 이렇게 돼 있죠. 계몽사상 하면 그거잖아요. 자, 과학을 믿으세요. 이성을 믿으세요. 종교는 안 됩니다. 그게 계몽사상. 근데 이른바 계몽사상이라 불리는 것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성취와 17세기 말에 비교적 피를 흘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된 정치적 변혁, 즉 명예혁명에 곧이어 나타났다. 아이작 뉴턴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여기서 유럽의 선진국으로 나타나겠죠. 이제부터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 얼마나 이성주의를 잘 정착했는가, 정착시켰는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과거의 종교적인 권위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적 권위를 세우고 있는가? 그렇죠?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영국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을 방문했던 볼테르 같은 젊은 지식인들이 그걸 받아다가 프랑스로 전파하죠. 볼테르 그러면은 뭐 나는 너의 사상에 찬성하지는 않아도 네가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너를 옹호할 마음이 있어 하는 그 관용론으로 유명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볼테르가 엄청나게 열렬한 뉴턴 신봉자였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뉴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에 밑에쯤에 보면 그들의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과학 중심주의, 반종교주의, 이성 중심주의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그들의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발견한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특히 두세 명의 프랑스 철학자들은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들로서 사물의 합리적 질서 속에 권위주의적인 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보았다. 모든 계몽 철학자들이 동의하고 믿는 것은 바로 이성이었다. 그들은 이성을 통해서 과학으로서 자연의 비밀을 근본적인 비밀을 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천국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계몽주의 기본 나가리가 다 들어있어요. 즉 이성을 통해서 과학으로서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면 이제 지상천국까지 정치적인 것도 항상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반종교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진리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식민지 개척 시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야만인들을 다 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하나 더 하나의 그 계몽주의 요소를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론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덧붙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빠뜨렸는데요. 아토미스틱 인디비주얼 이즘.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원자론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만 해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 그 사람은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집단 속에서 이해가 됐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나는 신길동 휘발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나?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 부모도 건들 수 없는 뭐 영역이 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굶겨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 원자는 뭐예요? 그것 자체로 완결된 거잖아요. 완결된 딱 개체. 개인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인디비주얼리즘은 개체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완결된 하나의 개체가, 이게 철저하게 이게 요 생각이 완결된 개체로서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데카르트 생각하는 나 거기서도 나왔듯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바로 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 근대 사회에서 계몽주의 또는 계몽사상 이렇게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합리론이 됐건 인식론에 있어서 합리론이 됐건 경험론이 됐건 정치사상이 됐건 모든 것들이 일단 쫙 한번 계몽사상으로 지배하게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지금 이게 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 이 생각들을 갖다 정리해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했겠죠. 그게 바로 프랑스에서 나왔던 백과전선 디드로 이 사람들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널리 펼쳐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인쇄술도 있죠. 인쇄술은 뭐 아주 17세기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 있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을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 구전 지식이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까지 갑니다. 이게 근대적입니다. 이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 계몽사상에 대해서는 그 점을 잘 유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세요. 볼테르하고 장자크로 쓰고 나는데 중간쯤에 볼테르가 있어요. 볼테르. 그 볼테르 간단히 보면요. 볼테르는 영국의 계몽사상과 특히 로크의 정치철학에 탐구하였다. 그는 영국에 갔다가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두 가지 모두를 수입하였다. 그는 이것들로 프랑스 정부와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죠. 당시 가열된 평인상학과 신학을 자극하며 증거하였다. 자극하며라고 이게 돼 있는데 뭐 찝적대는 게 아니라 갈구면서 이렇게 써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빨리 그런 말들도 표준어가 되어서 우리가 공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구면서. 한국어도 좀 풍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갈구면서 이런 걸 한번 학술문에 써오려고. 써도 됩니까? 고생들 말씀 좀 해보세요. 써도 됩니까? 한 선생님. 갈구면서.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갈구다. 써야 돼요, 이제. 쩔어는 아직 어렵지만. 쩔어는 아직 의미가 정착되지 않았죠? 쩔어는 안 되는데. 갈구하면서라고 교정할 것 같은데. 아니, 말씀이 맞네. 그걸 써놓으면 편집자가 갈구하면서 이렇게. 미리 말해야죠. 온 거 보내면서. 갈군다는 일반적인 무슨 갈굽입니다. 갈구가 아니라. 아니, 근데 갈구면서예요, 이게 사실은. 갈구다. 갈구다를 빨리. 저 한겨레 그 신문에 그 한겨레 교열부에 있는 최인홍가 하는 분이 계속 그 우리말 낱말에 대해서 쓰는 그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왜 열심히 보냐면 그 스크랩을 해놔요. 그거를 스크랩을 해놨다가 나중에 써야겠다. 글 쓸 때 가끔 글 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단어 스크랩을 해놨다 이제 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갈구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제가 혁신적으로 철학책에 갈구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한번 해봐야겠네요. 편집자하고 잘 논의해서 갈구하면서가 아니라 갈구면서라 하자를 빼지 넣지 않도록. 이제 볼테르는 이제 뭔가를 갖다 적극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이 영국하고 프랑스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유념해둬야 되겠습니다. 영국은 로크의 정치철학 그랬는데 로크 이 사람도 영국에서 그 명예혁명이 나기 전에 프랑스로 망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망명했다가 명예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로크가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국은 급속하게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른바 근대 영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인 정치가 발전해 나갔는데 이제 프랑스는 아직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도 혁명적으로 이걸 갖다 뒤엎을 뭐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평인상학과 신학을 갈구면서 즐거워했다. 그리고 중상계급,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부르주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실행되도록 추진하여 프랑스 혁명의 위안 무대를 마련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장자크 루소예요. 장자크 루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등장했는데 루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루소는 문제적 인간입니다. 루소는. 문제적 인간입니다, 루소는. 왜냐? 첫째. 완전히 반계몽주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의 핵심적인 태제가 과학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잖아요. 그죠? 루소는 아니에요. 그 반계몽주의자. 그리고 반문명론자입니다. 루소는. 문명이 인간을 이따오로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사회를 갖다 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2학기 들어서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근대사회 또는 근대적 패러다임 근대적 사유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뭔지 딱 이렇게 머릿속에 감이 잡히시죠? 그럼 그 근대를 벗어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하다고 한다면 탈근대 또는 상근대, 후기근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루소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이에요. 탈근대죠. 그러니까 시대가 1700년대에서 탈근대가 아니라 그의 사유 방식이 근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루소는 아주 문제적 인간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루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루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데 저는 이 사람의 사유 방식을 갖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아주 근대적인 세계거든요. 너의 인격은 나 별로 궁금하지 않아. 돈이 얼마 있어. 이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전에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아주 눈에 보이는 명명백백한 너의 이성의 능력을 재산으로서 증명할 수 있어라든가. 그쵸? 그런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측정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사상의 단초를 던져주는 사람이 루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경 선생님이 저 낭만주의 뿌리 그 책 읽으셨어요? 아니요. 사줬어요. 샀어요? 아, 거기에 보면 루소가 낭만주의의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 낭만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에 대립되는 하나의 사조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뭐냐? 노세, 젊어서 노세, 아스팔트에서 막걸리나 먹어보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낭만주의라는 게. 바로 근대에 있어서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싸늘함, 까칠함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따져볼 것이 많이 있는데 루소에 있어서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소가 쓴 책들이 뭐 있고 저쪽 없고 하는데 우선 루소의 저작들 학문과 예술에 관한 실원 흔히 말한 학예론이라고 하는 저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종 아카데미 현상 공모를 했는데 그 논문을 해가지고 돈 타먹은 논문이죠. 학예론 학예회 할 때 학예론입니다. 학예회 할 때는 학에 대해서는 안 하고 예만 하죠. 학예회 과외도 한다면서요? 학예회 과외를? 제가 정말 취약한 게 학예회입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아 오늘 정규 그냥 1학년 입학하면 교실을 안 들어가고 한 일주일은 율동만 하잖아요. 마당에서. 율동을 하는데 이놈이 안 하고 이러고 딱 뒤침지고 이러고 다리 하나를 쪼개고 서 있어요. 이놈이. 이제 자식 싸가지 없이 말이야. 뒤에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1학년이.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안 한다. 율동을 안 한다. 애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네 아빠도 그랬다.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광주에서. 네? 게다가 제가 광주에서 다니는 학교가 광주 교대 부속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학생 수가 적어요. 그 교대 부속 국민학교 학생 수가 적어요. 그 적은 학생 수 틈에서 제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너 그랬어. 너 어쨌든 율동에는 어쨌든 취미 없는 놈이었어. 율동을 싫어했어. 그때부터 제가 하여튼 있었던 학예회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예회 하면 정말 하고 정말 학예회 없는 학교로 나라에서 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미치겠어. 차라리 이걸 하라 그래라. 이게 뭐야 빨리. 미치겠어. 예? 지금 이건요. 선생님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교육 목적상. 제 강의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강의를 갖다가 이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이 교육 목적상 제가 이러는 거지 사실 이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학술과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이 하계론에서 루소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저자든지 그 사람의 말하자면 핵심 저서의 첫 번째 저서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주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학문과 예술의 발달이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게 루소의 주장입니다. 되게 중요한 주장입니다.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멋진 가죽잠바를 입고 오신, 도대체 이 가죽잠바를 입고 오시니까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죽네. 줄무늬셔츠 이런 거 좀, 체크무늬하고 줄무늬하고, 꽃무늬하고 이게 저 가죽잠바만 나온 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예술의 발전이 주변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한국과 예술의 발달. 즉, 한국과 예술, 요거 있죠? 한국과 예술 요걸 달리 말하면 문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문명론이죠, 이제. 문명이, 한국과 예술이라고, 예술의 발전, 즉, 문명이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게, 두 번째에, 루소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명은, 인간 타락 원인. 그 다음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지금, 이 제목 그대로, 인간이 지금 불평등하다. 왜 그래? 그 기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져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따져서 물어보니까, 거기 한 쭉, 인간 불평등을 하다 이렇게 기원을 따져보니까, 소유가 있더라, 이거요. 재산의 소유가.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도덕적인 악이에요. 루소 얘기는. 도덕적인 악인데, 이 도덕적인 타락, 즉, 불평등의 궁극적인 원인이 소유더라. 그리고 이 소유가 문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계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핵심적인 주장이 서로 겹쳐져 있고 있죠. 요 위쪽은 지성적 탐구라면, 지성사적 탐구라면, 요 밑쪽은 경제적 탐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학술과, 학문과 예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인간이 타락하고 도덕적인 악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 소유가 인간 불평등 제2부에, 인간 불평등 제2부에 딱 첫 번째 뭐냐면, 문장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땅에다 말뚝을 치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문명의 창시자요.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5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네. 358페이지에 딱 중간쯤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땅 한쪽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선언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범죄는 없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긴탄식은 사유재산의 확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게 루소가 보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즉 인간 타락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자, 지금 루소 이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론 쪽 개인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서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루소는 그 사람이 사람 대접을 안 받겠다고 나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루소를 후대의 사상가들 중에 어떤 패거리가 루소를 좋아했겠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루소를 좋아해요. 그죠? 소유가 타락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문명이. 근데 이제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사실은 생산력 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딱 여기까지 이제 딱 두 개의 저작을, 루소를 읽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진단이죠, 진단. 그쵸? 현상에 대한 진단. 근데 반계몽주의적인 진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루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는 게 이제, 루소의 책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은 플라톤의 국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루소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 모형이에요. 새로운 사회.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 대한 구상이 바로 사회계약 논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니라 사회계약 논은 루소가 생각하는 자 이런 불평등과 이런 악과 이런 것이 없는 새로운 사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구상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사회계약 논이에요. 규모가 있죠. 딱 진단 있고 처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회에 대해서만 구상을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 그래서 생각한 게 에밀. 이미가 아니라 에밀입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에밀 읽어보셨어요? 휘발유 읽어보셨어요? 네? 불타오르실 텐데 이거 읽으면 바로바로. 에밀 읽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깔짝 멋진 걸 읽으시면 됩니다. 주문이 셔츠 입은 선생님 에밀 읽어보셨어요? 교육하면서 언급해요. 예, 그거라도 하셔야죠. 옷이 마땅치 않으시니까. 좀 마련해 주셔야 돼. 직접 본인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 패션 본인이 없으실 때는 말을 해 주셔야 돼. 에밀을 교육하는 작가는 언급했는데, 에밀의 내용이 뭡니까, 선생님? 끝까지 괴롭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줄무늬는 안 됩니다, 저는. 농락이 안 됩니다, 줄무늬가. 기억나는 건 어떤 아이의 그 성장, 15세까지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걸 기록한. 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방도 내가면서 즉 이상적인 이제 루소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 구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 교육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에밀이죠. 그러니까 에밀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에밀부터 읽으면 안 돼요. 에밀부터 읽거든요. 되게 교육화가 할 때 에밀부터 읽으면 안 되고 최소한 사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책도 얇거든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고 에밀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루소가 쓴 책 중에 이제 이 책 말고도 이제 아주 얄라블리한 이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쓴 책이 있으면은. 어렵고 이렇게 우리 고난도의 책들은 잘 안 읽고 얄라비한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게 이제 신 엘로이즈라고 하는 게 있죠. 엘로이즈와 저기 그 사람 이게 좀 생각 안 나는데 엘로이즈 수녀가 그 연애 사건 중세 시대 유명한 영화 연애 사건 신이니까 이게 새로운 자유 연애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요걸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루소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루소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루소가 아이를 다섯 명을 낳았는데 아이 다섯 명을 다 보안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교육학책을 썼단 말인가 에미를. 왜 그랬느냐. 가정 형편이 안 돼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에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오해를 풀어주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루소가 가오가 안 써요. 지 자식들은 다 고안을 보내는 무슨 교육화 이게 안 오해입니다.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어요. 형편이 안 된 거라 귀족 부인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지 혼자 일가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안 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루소는 이렇게 해서 네 개 루소의 저장 네 가지를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현재의 문제가 생겨났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일단 루소의 저작 네 권의 저작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계몽주의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내세운 것이 이성이라면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 상태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소가 내놓은 것은 연민이라고 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이것 사람 누구나 사람들의 연민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의 바탕을 두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반계몽주의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제 일단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을 인간의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루소가 이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연민으로 보았다라는 점에서 반계몽주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소가 계몽주의하고 딱 각을 세우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계몽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인간성 따위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루소는 그 정치적인 권위가 확실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위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팀성 구조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똑바르지 않은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 마키아벨리하고는 반대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법적 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계몽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원자론체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서 일단 그 자체로 완결된 개체다. 근데 루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공동체에서 다듬어질 때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론체 개인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즉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도덕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덕 중심, 두 번째 공동체 중심, 요거 있죠. 요게 계몽주의자들하고는 다른 생각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루소가 가지고 있는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의 정치,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나타나는 얘기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루소의 플라톤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루소가 플라톤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사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플라톤의 망령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뭐 플라톤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루소의 학설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법적이고 이성적이고 확고한 어떤 확실한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의해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만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루소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은 연민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이 루소에서 이제 출발점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그러지. 저 군대 안 간 사람 어쩌라고. 진짜 한국 사람들 이게 그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뿌리 깊게. 사람이 되죠. 비겁한 사람이 되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권위를 알게 되고 비빌 줄도 알게 되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루소의 저작에서 핵심적인 저작이 둘인데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하고 사회계약론 얘기할 때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은 소유 때문이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자연 상태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루소는 자연 상태와 운명 상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자연 상태를 갖다 자기가 들여다본 건 아니죠. 논리적인 가설이죠. 근데 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감성적인 인간이다. 연민을 가진 감성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이들은 감성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뭐 합니까? 딴질하죠. 루소는 싸움 안 해. 아이 뭐 이렇게 칭찬 릴레이야. 오 이쁘세요. 뭐 이런 계속 좀 닭살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으로 인간들은 선하다. Naturally good. 선한 상태. 요게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누군가가 말뚝을 받고 이 땅 내꺼 하면 이제 바로 그때부터 싸움 난다 이거예요. 이런 니 땅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대가리 박는 거예요. 이런 띠발 이러면서 막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시, 이게 요 상태가 그러니까 자연, 감성적 인간은 서로 연대라고 요 상태. 요걸 이제 루스는 원시적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시적 게으름이라고. 원시적 게으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가 문명의 파탄이 나게 되는 게 이제 소유 때문에 파탄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소유 때문에 파탄이 나는데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사회가 생기는 거죠. 요 요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이게 루소의 이제 말하는 루소의 풀길 없는 딜레마가 여기 하나 나타나는데 요 자연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갑자기 이제 소유가 딱 덧붙여지면 문명 상태 즉 문명 사회가 되죠 사회. 그러니까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사회가 자연 상태는 사회가 아니고 문명 사회, 즉 정확하게 말하면 문명 사회는 소유가 생기면 문명 사회가 되는데 요 멀쩡하게 잘 살던 애들이 소유가 딱 생기면서 문명 사회가 되는데 이 문명 사회가 이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선한 사회고. 악하죠. 그러니까 요 악의 사회는 아니에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요걸 딱 핵심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회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악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가면.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일단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의 얘기를 일단 잊으시고 여기까지 아까 얘기한 것 일단 놓고 사회계약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다 좀 솔로몬 책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좀 핵심 단어를 몇 가지 적겠습니다.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연합. 이 필요하고 이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개인의 의지를 일반 의지 아래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그죠?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루소는 사회계약론 자기가 앞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회라고 이게 멀쩡하게 자연 상태에서 잘 살던 애들이 소유가 생기고 그 소유가 생겨가지고 문명 사회가 되면 악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멀쩡하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잊어버린 듯이 사회계약론에서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의 목적은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연합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는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쩌냐? 각자의 개인이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나니까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에다가, 일반 의지, 이제, 루소를 연구하는 데서 제일 논쟁거리가 되는 게 뭐냐. 루소의 일반 의지가 도대체 뭐냐? 전체주의 국가냐? 독재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부적인 정치 철학의 논의고, 사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재산을 보호하는 연합체인데, 각 개인의 의지를 일반 의지에다 딱 양도해서 종속을 시키면, 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계약론에서. 일단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재산이라고 여기 있어요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충돌나죠. 그쵸? 충돌나요. 이게 루소가 가지고 있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생각해보면 루소가 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연상태에서 소유가 생겨나면 불평등이 생겨나고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유가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종속시키자.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결국 이 일반 의지가 뭐냐에 달리게 된 거예요. 일반 의지가. 루소의 텍스트를 읽어봐도 이 일반 의지에 대해서 이 사람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루소에서는 사회계약론하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하고 소유를 둘러싼 이 논의에 서로 충돌이 나고 모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어떤 입장을 루소의 진정한 입장이라 취할 것인지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기 달린 거죠. 그래서 사회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소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문명사회는 소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명사회가 인간에게는 고통이고 악이죠. 근데 사회계약론에서는 각각의 개인의 행복과 권리와 재산을 갖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연합이 있죠. 사회. 저 사회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루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그런데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기존 사회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라고 하면 해결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기존의 사회는 각자가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켜쥐고 싸움질을 하는 사회다. 근데 내가 새로운 사회를 하나 조성했거든.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재산을 각자의 의지에 따라 가진 게 아니라 일반 의지에 아래 두면 돼. 라고 말한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 그것 또한 사실 땜질식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소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반 의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불평등 기원론에 루소의 핵심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루소는 소유 때문에 문명사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문명사회가 생겼기 때문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생겨나고 도덕적인 타락과 악이 생겼다 라고 말한 것.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회 진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를 때려 엎고 말하자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면 이 사회에 있는 소유 일반 소유를 갖다 다 압수해 가지고 일반 의지에다 종속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자, 요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기존 사회의 소유예요. 싸움의 원천이 소유. 이거를, 이 싸움으로서 소유를 갖다 다 일반 의지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일반 의지 아래다. 그러니까 이제 루소와 마르크스를 갖다 비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 이론의 원형이다. 소유의 공동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루소에서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소유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제고 이 소유에 의해서 생겨난 이것이 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루소가 내놓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목표는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연합체 이것이 사회이긴 한데 그 각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면 각 개인의 의지를 일반 의지 아래에다가 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문은 말 그대로는 충돌이 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갖다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제네바에 있죠. 제네바에다 헌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루소는 머릿속에서 그런 소규모의 도시 국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이제 후대 사람들의 해석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루소의 이야기를 루소의 핵심적인 주장을 갖다 이해할 때 첫째로는 루소는 당시 사람들이 주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일단 버렸다는 것. 인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성 중심이 아니라 감성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수긍하고 있었던 소유라든가 또는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단 루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새로운 사회, 이 사회에서는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 안에, 요 아래, 일반의지 아래에 각각의 의지를 종속시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이 루소를 읽고, 오, 읽어볼만 하네, 하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제 아 루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게 영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사실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저 파주 이런 데서 이렇게 재산 싸움하다가 형들끼리 공천을 그러잖아요. 소유가 살인의 원인입니다. 네? 소유가 살인의 원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소는 많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시사점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버트 솔로몬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에 대해서 두세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 중요하지 않아. 솔로몬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솔로몬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세상에서 나온 게 책세상. 네, 책세상 고전의 세계 문고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제가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철학사를 이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철학사를 쭉 배운 다음에 철학사에 등장한 주요 저작들 있잖아요. 가령 뭐 최소한 플라톤의 국가 한두 페이지라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형이상이나 한두 페이지라도, 네? 이렇게 철학사에 등장한, 지금 나온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요 저작들을 뽑아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도, 이게 또 되게, 이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해보면, 이제 말하자면, 희망학습이라고 그럽니까? 하는 걸? 하면 좋죠.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런 걸 할 만한 뭐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다. 돈 빌려서 증권 투자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348페이지, 로크 휴운 그리고 경험론. 요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까지. 오늘날, 이제, 루소 이런 사람들 조금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지만, 로크나 휴미나 경험론, 아담 스미스 이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뼈대를 만들어 놓은 그 생각들이거든요. 읽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로크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로크라고 하는 나라를 알아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을 잘 모르거든요. 미국을 전형적인 로크의 생각이 잘 관철되어 있는 나라다. 로크주의적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